세이에드 메흐디 줄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 야스이즈 더무 문화, 학술, 시민 교류를 촉진하는 일조 우호 교토네트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일본 교토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은 주최 사상탑 당창건 사조관을 참관했으며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일본 교토 대표단은 문수 물놀이장,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등을 돌아봤습니다.